박근혜 패당의 북인권법 시행 노름은 역적무리들의 파멸만을 더욱 촉진하게 될 것이다. 남조선 인권대책협회 대변인 담화. 극단한 반과국 적대감에 사로잡혀 동족을 한사코 모의하려는 박근혜 역적 패당의 광정이 더욱 무분별한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역적 패당은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과 반대도 불구하고 지난 3월 계례 국회에서 북인권법이라는 것을 조작한 데 이어 오는 9월 4일부터 그를 정식 시행하겠다고 떠들어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근혜 역도는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악에 차서 헐뜯으면서 그 무슨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니 인권 활동인이 하는 악담을 제치었으며 괴뢰 통일부의 쓰레기들은 북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시도운 수작을 늘어놓고 있다. 남조선 인권대책협회는 박근혜 역적 패당의 북인권법 시행 노름을 파멸의 벼랑 끝에 몰린 추악한 동족 대결광들의 단말마족인 발악으로 단호히 락인하면서 준열이 단죄 규탄한다. 지금 박근혜 패당은 우리에 대한 그 어떤 제재와 압박도 무용지물로 되어버리고 오히려 반과국 핵소동의 총파산과 남조선인민들의 사드 배치 반대 투쟁, 집권층의 특대형 부패 행위, 민생 파탄 등으로 하여 막다른 궁지에 몰리게 되자 위기의 출로를 반과국 인권소동에서 찾아보려고 모지름을 쓰고 있다.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 복무하는 것이 온 사회의 기풍으로 되고 있으며 인민대중 제일주의가 철저히 구현된 우리 공화국에 인권 문제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으며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인민 중시, 인민 존중, 인민 사랑의 정치가 펼쳐지고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부터 무료 교육과 무상 치료를 받을 권리, 노동과 휴식의 권리, 정치적 권리를 비롯하여 자주적 인간이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마음껏 향유하고 있는 참다운 인권의 화원이 바로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이다. 괴뢰 패당이 서푼짜리 인권모략 소동으로 전업 높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에 흠집을 내고 우리 제도를 흔들어보려고 꾀하는 것은 달걀로 바위를 깨보려는 것과 같은 가소롭고 부질없는 망동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파쇼 독재와 반이민족 악종을 일삼고 있는 극악한 인권 교살자인 박근혜 패당이 그 누구의 인권 문제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며 주제넘는 짓이다. 악명 높은 유신 독재자의 후예인 박근혜가 정권을 강탈한 이후 남조선은 파쇼적 억압과 폭고가 난무하고 인간의 존엄과 생존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생지옥으로 더욱더 변하였다. 사회적 정의를 요구하여 평화적 시위에 나선 인민들을 물대포와 전기 권봉으로 진압하고 민족의 화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종북으로, 리족으로 몰아 야수족으로 탄압하는 것이 바로 박근혜 깡패들이며 수백 명의 어린 생명들이 바다에 수장되어 목숨을 잃도록 방치해두는 것이 남조선의 참담한 현실이다. 인간의 가장 초보적인 권리마저 깡그리 유린당하고 있는 세계 최악의 인권 불모지, 인권의 암흑천지가 바로 남조선이다. 유엔에서 박근혜 정권의 심각한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공개되고 국제적으로 해마다 남조선의 언론 자유 수준이 가장 한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을 백주에 집단 납치하여 끌고가 가족들과 생리별시키고 아직까지 부당하게 감금해놓고 있는 역적 패당은 인권이라는 말을 입뿌리에 올릴 초보적인 자격조차 없는 반인륜 범죄자들이다. 이런 인권 범죄자들이 감히 그 누구의 인권 문제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제나짝에 침을 뱉는 어리석은 짓으로서 세상 사람들의 더 큰 비난과 조소만을 자아낼 뿐이다. 박근혜 패당은 림종의 이런 죄의 처지나 똑바로 알고 분수 없이 날뛰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박근혜 역적 패당이 감행하고 있는 반민족적이며 반인권적 죄악을 1100배의 복수심을 담아 철저히 계산해놓고 있으며 최종 결산할 시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인권법 시행 노름은 인권유린의 왕초인 박근혜 역도와 그의 시녀인 괴뢰 통일부의 추물들을 비롯한 너저란 쓰레기들의 파멸만을 더욱 촉진하게 될 것이다. 주최 105, 2016년 9월 1일 평양.